지난 11월 13일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개막된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저별연맹전에서 우리나라 팀은 1위를 해서 다음 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1조에 속한 우리 팀은 스웨덴 팀을 2-0, 브라질 팀을 4-2, 파푸아 뉴기니아 팀을 7-1로 이기고 24일 2조에서 올라온 에스파냐 팀과 준준 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.